너의 눈빛에 좋아 점치는 눈썹 나는 그런 게 좋아 마침 바람도 딱 좋아 예감 미쳐 나부터 열까지 다 Oh sweet love 흐르는 캔도 out 조용히 앉아 I like this bridge Oh sweet love 가만히 눈만 마주쳐도 너만 보면 yeah. 미치겠어 Oh, shit.